동화 한국어 버전. 똑똑한 낚시꾼. 아주 먼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낚시꾼이 살았어.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낚시를 하러 강으로 갔지. 매일매일 그는 강가에 배를 정박해 놓곤 했어. 오늘도 역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길에 강가에 배를 묶어 놓았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걸.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에 팔면 값이 꽤 나올 녀석으로 말이야. 그는 멀리 그물망을 던지면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길 기도했어. 하지만 오늘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상한 유리병을 함께 낚았지 뭐야. 잠깐, 병이 좀 수상하게 생겼잖아. 얼른 열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다. 낚시꾼은 그물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는 뚜껑을 열었어. 그러자 갑자기 악마가 나타났어. 드디어 그 조그마한 것에서 탈출했군. 이제 다시 이 땅에 무시무시한 공포를 퍼뜨리겠노라. 오, 이런.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이 유리병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바보 같으니. 한때는 내가 이 땅을 거느렸었건만 이 강은 유령의 강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내가 있을 땐 그 누구도 이 강 가까이 오지 않았었어. 살아있는 건 어떤 것이든 날 두려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한스님이 찾아와서는 마법을 사용해서 날 이 병 안에 가두었지. 그렇게 수년간 그 병에 갇혀 있었던 게야. 하지만 이제 다시 풀려났으니 네가 내 첫 번째 먹이가 돼줘야겠구단. 하지만 왜죠? 제가 해방시켜드린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도 너는 이제 나와 이 유리병의 비밀을 알지 않느냐. 내 너를 애치우고 이 비밀은 평생 아무도 모르게 만들겠다. 낚시꾼은 악마의 말이 너무나 무서웠어. 그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절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들어주실 수 있죠? 좋다. 그럼 어디 네 마지막 소원이 뭐지? 당신이 이 작은 유리병 안에 들어갔던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거짓말이지요?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거로 거짓말할 것 같으냐? 내 바로 보여주도록 하지. 오만함에 빠진 악마는 지금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 낚시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악마는 마법을 이용해 다시 작아지고는 유리병 안으로 들어갔지. 악마가 병 안에 들어가자마자 낚시꾼은 잽싸게 병뚜껑을 닫아버렸어. 정말 우습기 짝이었군. 날 끝내겠다고 나야말로 널 제자리로 돌려보내주마. 낚시꾼은 악마가 든 유리병을 다시 강 깊은 곳에 던져놓고는 강가로 되돌아갔어. 그는 잡은 물고기들을 챙겨서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지. 바로 이게 똑똑한 낚시꾼이 악마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켜낸 이야기란다. 그럼 얘들아, 낚시꾼이 어떻게 머리를 써서 무시무시한 악마를 이겼는지 이제 알겠니? 네, 알겠어요. 이거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악마는 죗값을 치렀고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겠지? 침착하게 해결책을 떠올려야 해. 그러면 승리는 언제나 너희들 것이 될 거란다. 어부와 아내. 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바닷가 근처 절벽에 살고 있었어요. 어부는 매일 절벽으로 가서 물고기를 낚아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어부는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내는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죠. 아내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지저분한 집구석 좀 봐.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아. 내가 밤낮으로 청소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 어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불평만 늘어났죠. 어부가 운이 좋게도 물고기 두 마리를 잡아오면 아내는 세 마리를 원했어요. 어부가 망고를 따오면 아내는 복숭아가 먹고 싶댔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였죠. 아, 여보, 대체 뭘 해야 당신이 행복해지겠소? 이 냄새나는 집에서 벗어나면 그럼 행복할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러 근처 절벽으로 갔어요. 바다는 파랗고 잔잔했어요. 어부는 절벽에 앉아 바다 깊이 낚시를 들이웠죠. 하지만 하나도 못 잡고 몇 시간이 흘렀고 어부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오늘 먹을 거라곤 불밖에 없겠구먼. 어, 잠깐! 뭔가 잡혔나 본데? 어부는 양손으로 낚싯대를 꽉 쥐고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와, 꽤 무거운데? 엄청 큰 놈인가 봐! 마침내 낚싯바늘이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혔죠. 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자미였어요. 어? 가자미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웠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어부 아저씨! 제가 다른 물고기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말을 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지? 전 아저씨에 관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난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난 마법에 걸린 왕자예요. 제발 날 살려줘요. 어차피 난 맛도 없을 거예요. 제발요, 죽이지 마요. 그래, 알겠다. 나도 말하는 물고기를 잡을 생각은 없어. 어서 가보아. 아, 고맙습니다. 어부는 아내한테 이 가자미 얘기를 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났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갔죠. 오늘은 빈손이라는 걸 그만 깜빡한 채 말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뭐?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아니, 가자미를 잡았는데 말을 하더라고. 가자미가 말하길 자긴 마법에 걸린 왕자라고 했어.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풀어주었지. 이젠 바다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당신이 마법에 걸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풀어주셨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우린 가난뱅이에 쫄쫄 굶고 있어. 또 냄새나는 오두막에 살고. 더 나은 집이라도 달라고 했어야지. 물고기가 집을 어떻게 주어? 그런 건 못해. 그냥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삽시다. 난 예쁜 집에 살면 행복하겠어. 그 물고기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다면서? 당신이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고작 그 정도도 못해줘? 빨리 돌아가서 예쁜 집을 달라고 해!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놀랍게도 바다는 초록빛과 노란빛으로 살짝 물들어 있었죠.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자미가 물 위로 올라왔어요. 마치 어부가 돌아오길 기다린 듯 보였죠.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아내분 소원이 뭔데요? 작은 집에 살고 싶대. 돌아가 보세요.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어부는 서둘러 돌아가 봤더니 아내가 나무문이 달린 근사한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집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었어요. 심지어 가구는 물론 벽난로까지 있었죠. 여보, 저거 봐! 이 집은 훨씬 더 크고 깨끗해! 그래, 벽난로까지 있는걸! 정말 근사한데, 안 그래? 이젠 행복해!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건 어때? 영원히? 그건 좀 두고 보자. 어서 식사하고 잠이나 잡시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고민했죠. 아침이 되자 벌써 일어난 아내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보, 잘 잤어요? 있잖아, 이 집은 우리한테 너무 작아. 난 궁전에 살고 싶어. 여왕이 되고 싶고. 어서 가자미한테 가서 궁전을 만들어달라고 해. 뭐? 왜 왕비가 되고 싶은데?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해. 가자미한테 가서 날 왕비로 만들어 달라고 해. 어부는 주저주저하며 바닷가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바다는 보랏빛이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뭘 원하시는데요? 궁전에 살고 싶대. 그리고 여왕이 되고 싶대. 돌아가 보세요.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어부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작은 집 대신에 동으로 만든 큰 문이 달린 커다란 궁전이 있었어요. 많은 하인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니고 있었죠. 어부는 왕좌에 앉아있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죠. 이제 여왕이 됐구려. 그래요. 이제 난 여왕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정말 근사하지? 이젠 행복하지? 아니. 여왕이 되는 것만으론 부족해. 난 황제가 되고 싶어. 에? 뭐? 또 무슨 말을 할지 알겠군. 가자미가 당신을 황제로 만들 수는 없어. 절대 불가능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서 가자미한테 가서 날 황제로 만들어달라고 해. 어부는 어쩔 수 없이 바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갈색으로 변한 바다를 보고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했죠.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뭘 원하시는데요? 아내는 황제가 되고 싶다는구나. 돌아가 보세요.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어부는 기뻐하며 궁전으로 향했어요. 이제 아내가 행복해할 거라고 믿었죠. 궁전에 거의 다 왔는데 동으로 만든 문은 금으로 만든 문으로 바뀌어 있었죠. 게다가 궁전은 더 커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온갖 곳에서 온 신하와 왕이 아래쪽에 앉아 있었고요. 아내는 한 손에 황제의 지팡이를 들었고 다른 손에는 황제의 보물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황제가 됐구려. 그래, 난 황제야. 내가 말했지? 그 물고기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 그랬지. 이젠 행복하지? 아, 잘 모르겠네. 두고 보자고. 오늘 긴 하루를 보냈으니 이만 가서 잡시다. 어부는 아내가 또 다른 소원을 빌까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종일 뛰어다녀서 너무 피곤했죠. 어부는 침대에 등이 닿자마자 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잠이 오질 않았죠. 아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고민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어부는 매일 밤 아내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매일 밤잠을 못 이루며 달과 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밤새 고민하는 데 지친 아내는 이제 푹 쉬고 싶었지만, 뭐야? 벌써 아침이야? 감히 누구 맘대로 해가 뜨래. 내가 일주일 동안 잠 못 잔 거 몰라? 여보, 일어나! 해와 달을 내 맘대로 다스리고 싶어. 내 허락 없이는 맘대로 못 움직이게 하고 싶어. 난 전능한 신이 되고 싶어. 천하무적! 뭐? 여보, 제발 그만해. 또 돌아가서 우리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우리 목숨이 왜 위험해져? 내가 우리 목숨을 다 구해줄게.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다시 가자미한테 가서 날 신이 되게 해달라고 해. 아, 여보, 이런 소원을 빌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더는 못 들어주겠네.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화낼 줄 알아? 아주 엄청 많이. 어부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죠. 밖에선 구름이 바다를 뒤덮으며 무섭게 으르렁댔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이건 정말 아니야. 어? 물이 오늘따라 완전 시커멓잖아. 너무 무서운데.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물고기야, 내 아내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뭘 원하시는데요? 그게 아내는 신이 되고 싶대. 전지전능한. 돌아가 보세요.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어부는 전속력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호, 이번엔 또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군. 빨리 가봐야겠어. 안 돼! 뭐야! 어부는 아내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죠. 아내를 찾고 또 찾다가 다시 바다로 달려갔어요. 바다는 이제 잔잔하고 파란빛을 되찾았죠. 구름은 멀리 떠났고 햇살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법의 물고기야!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제발 돌아와! 대체 내 아내를 어떻게 했어? 소원대로 해줬어요. 신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전능한 신! 아내분은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게 전능해졌어요. 아, 안 돼! 다시 내 아내를 돌려줘! 소원을 취소할 순 없어요. 잠깐만, 그래! 지금까지는 내 아내의 소원만 빌었어. 아내의 소원은 전부 다 이루어주었지. 하지만 난 네 목숨을 구해주었어. 내 소원을 이루어줘. 그렇긴 하네요. 뭘 원하는데요? 어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난 내 아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럼 돌아가 보세요. 이미 아내분은 행복에 필요한 모든 걸 갖고 계세요. 남편은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죠. 자신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 앞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고약한 냄새는 나지 않았죠. 어부는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오, 돌아왔구려. 당신이 돌아왔어. 여보, 궁전이나 왕관은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날 이후론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단 하루도 배를 굽는 일이 없었어요. 아내는 새삼 깨달았죠. 행복이란 어려운 게 아니란 것을. 두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